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공전을 찾아 23일 나기부 사위리스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소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